열었자 어디야 피하듯 찾을 거야 정시야 앞서도 널 따라 잡으리 나 멈춰가는 가슴 치고 무릎 꿇어보나 꺼져버린 썩은 장작 같은 슬픔이 타버린 날 끌어본다 지금 내 맘은 왜 아직 내 맘은 매일 설레고 헤매게 하는지 걸어본다 사랑해 날 굳게 만든지 또 아이야 먼저가 어디야 뛰어맞자 어디야 뛰어듯 찾을 거야 잠시 아파도 결국엔 미스리 나 마음으로는 버리려 했어 애써 본능을 짓밟아버리며 흐려진 너에 대한 집착 또한 대안 사랑이 대안 내게 낸 대안 또 도저히 널 놓지도 끊지도 못해 오늘도 뭔가에 홀리듯 눈가에 맺힌 너를 쫓아 Hey girl 절대 너란 끈을 놓지 않네 내가 네 맘 돌릴 거니까